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10월 24일 가을 개편 첫 방송 시작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방송 개편을 하는데요. 바로 10월 24일 오늘 가을 개편과 더불어서 방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북녘당에 전하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는 월요일에는 신앙 초대석, 그리고 화요일에는 드라마와 함께하는 신학 산책, 수요일에는 드라마로 만나는 성경인물, 그리고 목요일에는 지금 그리고 세계는, 또 금요일에는 이야기 한국교회사, 토요일에는 찬송교실, 일요일에는 주일예배 실황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국동방송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우리 민족 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24일 그 바람으로 가을 개편 국동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첫 방송 시작합니다.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화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중파 1566kHz, FM 106.9MHz로 서울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송 산마다 불이 탄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화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앙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강초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그리고 북한인권과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지구촌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또 우리 국동방송을 통해서 북녘 땅에 본인의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초대석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게 된 이 코너는 이번에 가을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편성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아유, 네. 네.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북녘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 남녘의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큰데요. 목사님께서 그 사셨던 곳은 북한의 어느 곳이었나요? 예, 저는 함경도 함흥이죠. 우리 제가 고향 태어난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시. 네. 함흥시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또 단천이라는 곳에 가서 또 돌격대로가 있었죠. 네. 있고 그리고 돌격대로 있으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한배를 느끼고 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탈북을 하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가장 어려웠던 그 고난의 행군 그때 시기 그러니까 92년도, 94년도부터 해가지고 네. 2002년도까지 10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때 탈북을 하셨습니까? 저는 고난의 행군을 겪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일찍 탈북을 했으니까요. 네, 조금 일찍 나오셨군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한국 생활이 20년 되어오고 네. 그리고 중국에도 한 7년 제가 살다가 나왔죠. 북한에서 네. 나온 지만 벌써 한 27년이 되어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서 장가갈 나이가 될 그렇죠. 예, 그만한 나이인데 참 그 북한에서 살면서 탈북을 하게 되신 근본적인 그 계기점이 한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결심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저는 할아버지가 북한에서도 독립유공자죠. 우리를 말하면 독립유공자고 네. 북한에서는 백두산 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경력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네. 함경남도 교육국에 수장으로 계셨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 북한 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6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과서에서 예. 사실 우리 독립에 대한 유공자들의 그런 희생정신, 그 애국운동이죠. 그런 운동이 교과서에서 다 빼져버리고 네. 김일성 가족의 그 역사가 마치 그렇죠. 우리 조선의 역사인 양 김일성 혁명활동이라는 그런 책이 유별나게 나와가지고 네. 그런 책을 통해서 마치 그 우리 역사 조선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할아버지가 또 교육국에서 근무하셨고 또 이런 그 유공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아. 그래서 그것에 비판을 했어요. 네.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 독립유공자들의 그런 희생정신을 기리고 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 아. 말을 많은 지인들과 사람들에게 한 것이 그것이 죄가 예. 되어가지고 예. 김일성 가정의 역사를 그것을 반대한다는 이런 반대파로 네. 낙인 찍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네.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체포되어서 아. 보위부로 연행된 거죠. 예. 보위부에 연행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이 우리 말하는 반동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반동 가족으로 낙인 찍혀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회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학교 시절부터 많이 봐오게 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제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된 것이죠.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 정권에 바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에게 독이 되어서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숙청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아.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릴 적에 예. 보위부에서 한 10여 명이 우리 집에 밤에 그것도 새벽에 들이닥쳐서 네. 할아버지를 연행해 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연행되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잡혀갔다고 해서 제가 주체적으로 탈북해야 되겠다 이게 된 네.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잡혀간 다음에 우리 가정이 북한에서 산다는 게 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북한에도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마다 자연재해가 있는데 이제 태풍이 몰려치고 하면은 북한의 학교나 또 동네에다가 저는 구호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 예, 뭐 만수무강, 사수하자 예, 그렇죠. 뭐 이런 구호판들이 훼손되게 되면은 네. 아니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훼손된 이후로 우리는 뭐 보위부나 분주소에 불려가 가지고 어젯밤에 무엇을 했느냐, 내 아이들은 아. 무엇을 했느냐 이런 거 조사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상이 나빴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불려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것들 어릴 적에 큰 상처로 남게 된 거죠. 그랬군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한국에서는 여기 남쪽 땅에서는 남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죠, 네.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네. 그 아들 손자 자손 만대까지 계속해서 반역자의 딱지가 붙어서 그 꼬리표가 붙어 다녀야 되는 그 체제가 지금 북한 체제이고 네.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 김정일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아들도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저는, 이게 또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만, 아니, 김일성이가 대통령이었으면 됐지,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는 왜 대통령을 또 한답니까? 그렇죠. 네. 북한 이민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입니다. 네. 백두산 줄기였던 한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하여서 반동의 집안이 되고, 그렇죠. 그 반동의 딱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그들이 올바른 사회 정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탈북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려운 참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러시면은 중국으로 탈북을 하시게 되셔서 중국 지역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 저는 그 사실은 가정 환경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대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학도 갈 수 없었고 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돌격대였죠. 아, 네. 네, 학교를 졸업하고 돌격대에 나갔는데 그 돌격대 생활을 하면서 늘 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국하고 가까이에 나가서 또 이 돌격대라는 것이 북부청년 돌격대라고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북부청년 돌격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중국하고 네. 가까이 인접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도 중국에만 가면은 그래도 이 북한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목숨 사실은 우리 탈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탈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모릅니다만 목숨 건 탈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네, 탈북을 하게 된 거죠. 네.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탈북이 쉬운 탈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중국어를 공부하시고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혹시 뭐 친척이나 연고가 아니요, 전혀 없죠. 전혀 네. 없는 속에서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또 한 번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네. 정말 마음 놓고 어디 거리도 다닐 수도 없고 밤에 되면은 잠자리에도 정말 따뜻한 데 가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중국에 탈북을 해서 가서 저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여관이나 호텔은 더욱더 갈 수가 없었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그때는 예, 어린 나이니까 그 아파트 현장에서 잘 수밖에 없은 거죠. 네, 지금까지 북녘땅에서 살다가 할아버지의 일과 그리고 본인이 느낀 그 모든 교육과 그리고 정치, 군사 문화 이런 부분에서의 회의감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결심을 하고 중국으로 탈북하게 된 강철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과연 그는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지 그 이야기 또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땅에 오셔서 건설장에서 임부로 네. 일하셨다는 얘기인데 일을 하는 것보다 잠자리를 예.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우리는 신분이 탈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관에도 갈 수 없고 그 지금은 예. 뭐 중국도 계획 개방을 하면서 예, 중국에도 돈만 있으면 여관에 가도 아무 때나 호텔에도 잘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탈북을 91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지향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여관에도 간간이 증명서 검사도 공안들이 와서 하고 그래서 네. 여간에가 잘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밤이면은 잠자리를 제가 잘 수 있는 곳이 건설 현장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중국의 어떤 건설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자다가 네. 우연치 않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 중국 분을 만나신 거예요? 예, 그 현장은 중국의 그 당시만 해도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건설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네. 입주해온 가족들이 있고. 아,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식이네요? 네, 그렇죠. 공사를 1층 공사가 되면 네, 사람이 들어오고 맞아요. 네. 2층 공사 아,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맞아요. 네. 지금은 중국도 지금, 그런 지금은 안 되죠. 다만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에서 자고 있는데 네. 미리 집이 입주해 있었던 그 가족의 할머니가 예. 내려오시다가 아. 사람의 신음 소리를 듣고 들어왔대요. 제가 아. 자고 있는 곳으로 그러셨구나. 들어와가지고 아니 저를 자고 있는 저를 깨우면서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자고 있는가 하고 자기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 예, 교회 새벽 기도를 가다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 신음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 들어와 봤더니 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교회로 가자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그때 저는 교회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예. 우리가 북한에서 사서 못 듣죠, 못 듣죠. 예, 성당이요. 뭐, 예배당은 들었잖아요. 예, 예배당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교회라는 네. 말은 잘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가자 그러는데 저는 그때 호기심에 할머니 그럼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 교회는 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 밥도 먹여주고 아. 잘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곳이면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네. 그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간 곳이 심양서탑교회라고 그렇군요. 예, 유명한 교회죠. 예, 저도 잘 아는 그 교회로 가게 된 것이죠. 아.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멋있게 교회가 건축되어서 세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만은 네.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옛날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갔을 때는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긴 갔는데 네. 가다 보니까 그 들어간 곳이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교회를 착 바라보는 순간에 제일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 분들이었는데 아. 새벽 기도 전에 모두 무릎을 꿇고 또 그게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어서 안석을 놓고 예, 그렇죠. 예. 예배 드리는데 한 10대뿐이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한결같이 무릎을 다 꿇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죄를 진 사람들이. 그렇죠. 예. 죄인들이 아니고는 예. 절대로 무릎을 꿇는 모습 우리가 북한에서 볼 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 할머니들이 누가 딱 줄을 맞춰 앉아서 앉히는 것 같이 줄을 맞춰 앉아 있고 무릎을 꿇고 있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여기에 잡혀온 것이냐. 그리고 그 순간에 충격이 내 머리에 큰 충격이 온 것은 앞에 있는 십자가였거든요. 네. 그 십자가가 그 예배당 안에는 다 불 꺼져 있고 희미한 불빛이 있는데 십자가가 시뻘건 불에 그렇죠. 네. 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이 미제국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침략할 때 선교사를 먼저 승량이 탈을 쓴 승려사들을 들여보내서 선교사들이 이 살인을 만했다고 지하에다가 사람들을 내려가서 죽이고 네. 그리고 이 장기를 뽑아서 이식용으로 미국으로 보냈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교육을 우리가 수없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때 제가 아니 이 할머니가 저를 오늘 여기를 데리고 온 것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여기 꼬셔가지고 여기 데려와가지고 예,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하실에 내려가서 우리를 죽여가지고 장기를 빼가지고 미국에다가 또 보내려고 하는 이런 곳으로 데려갔구나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 할머니 손목 잡혀서 할머니 같이 갔던 할머니 손에서 손 뿌리치고 뛰쳐나오다가 네.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또 만난 거죠. 아, 네. 그러셨구나. 그 당, 저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뛰어나가다가 네. 그 교회 정문에서 목사님이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아니, 그 당시에 또 목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아. 예배를 인도하려고 예, 성경책을 예. 옆에 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들의 모습, 십자가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도망가는까지 네. 그 목사님과 딱 만나게 되는데 더 놀라죠. 예, 근데 저는 거기서 쓰러졌어요.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귀신을 만난 것 같이. 그래, 우리 북한에서 진짜 귀신 얘기 나오면 귀신은 항상 흰옷 입었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 모습, 목사님의 모습이 빡 보는 순간에 딱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놀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신 차려서 딱 깨어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가운도 벗지 못하시고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그런 일이 네. 벌어졌으니까 목사님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시고 지금 저를 목사님 방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빨리 깨어나기를. 그런데 깨어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을 봤는데 얼굴을 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를 네. 위해서. 저는 그 기도를 기도인지도 모르고 네. 일어나면서부터 저는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무조건 일어나면서 목사님의 손을 딱 잡고 애청한 거, 간절히 그 목사님한테 간구했죠. 목사님도 모르는 거다가 네. 저는 여기에 잘못 왔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거는 그 할머니가 여기에 가면 반백에 준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 네. 이렇게 내가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내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네. 그 목사님 손에 붙들고 애청했더니 그때서나 목사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아시고 네.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탁 품어주면서 네. 하셨던 말씀 여기는 사람 죽이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인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북녘당의 수많은 탈북민들. 북녘당 이민들과 그들을 속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나온 탈북민들은 처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곳으로 잘못 알고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떼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철호 목사님께서 중국 땅으로 탈북하여서 중국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심양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그 감동의 이야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함께하여 주셨고 미리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강철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 초대석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호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 극동방송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 주저하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정호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사랑은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수진이 찬양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열왕기 상 12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불러냈다.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부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부왕이 메웠던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는 3일간 있다가 말미를 주면 대답하겠다고 약속하여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 이 백성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영원히 임금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선왕께서 메워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물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선왕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새끼 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는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겁다고 한다마는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한 왕의 명령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거느리고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끝내 외면하고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이 일러준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선왕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리라. 선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왕은 이처럼 끝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일을 그렇게 꾸미셨던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음을 알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유대 지방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은 부역 감동 아도람을 내보냈으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마차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백성들의 모임에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윗의 왕조를 따르는 지파는 하나도 없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로 유다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렸다. 그는 정병 18만을 뽑아 이스라엘 가문을 무찌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국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내렸다. 유대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집안과 그 밖에 다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뜻이니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모두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수축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 후 므느웨를 세우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의 왕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다가 마음이 유대왕 르호보암에게로 쏠리는 날에는 나를 죽이고 유대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러 베델과 단에 갔다. 왕은 또한 언덕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유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례절을 8월 15일로 정하고 자기가 세운 베델의 산에서 제사장들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8월 15일이 되면 자기가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순례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친히 그 제단에 분향제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다. 신흥정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개편되는 극동방송은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으로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신앙초대석, 그리고 화요일에는 드라마와 함께하는 신학산책, 수요일에는 드라마로 만나는 성경인물, 목요일에는 지금 그리고 세계는, 금요일에는 이야기 한국교회사, 토요일에는 찬송교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일 예배실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말씀 잠언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경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성경말씀에 있는 것처럼 북녘의 위정자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가남 해외의 우리 모든 민족성은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각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10월 24일 가을 개편 첫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